세계평화리사회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인민에게는 자기의 운명과 앞날에 대하여 자기들 자신이 결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규탄했습니다.